안녕하세요. 아, 청호에 만나요. 월요일 오늘 남영근 목사님과 함께하는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아, 저는 잘 지냈는데 목사님 몸이 안 좋으셨다고. 예, 좀 감기가 좀 있어서. 아. 또 뭐 요즘 그 헤이피버가 심해요. 네. 헤이피버가 심해가지고 콧물하고 눈동자. 안구 가려움증 굉장히 좀 심해가지고. 아. 매년 연례 행사예요. 아, 이 봄에서 예, 이제 여름 예, 이제 되면 환절기 때 이제 꽃이 많이 피고 그러니까 또 헤이피버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이제 괜찮아지신 것 같아서 네. 다행이네요. 네, 오전엔 굉장히 심한데. 아, 또 네, 시간대별로 예. 다르군요. 아, 예.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부터 심각해가지고 오전에 좀 그러다가 오후에는 좀 괜찮아져요.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 목사님 오늘 이야기해 주실 게 네, 엉겅퀴. 예, 엉겅퀴. 네. 예, 많이 들어봤죠, 엉겅퀴. 들어보긴 했는데 저는 예. 나물론 안 들어보고 무슨 약? 그렇죠. 뭐. 그런 많이 들어봤거든요. 많이 그랬을 거예요. 한약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우리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비행기에 가끔 이제 기내식 줄 때 뭐 드시겠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 우리가 전에는 뭐 비빔밥 먹겠느냐 아니면 소고기 먹겠느냐 아, 네. 뭐 이렇게 하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 엉겅퀴. 고려 엉겅퀴요? 예, 고려 엉겅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빔밥을 주기도 합니다. 오. 그래서 이 고려 엉겅퀴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엉겅퀴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역시 그냥 하나의 엉겅퀴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데 고려 엉겅퀴라고 해서 뭐냐면 사실 곤드레밥 있지요. 아, 곤드레밥이요? 네. 그게 엉겅퀴인가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곤드레밥이라고는 아는데. 곤드레나물. 곤드레나물. 근데 네. 사실 곤드레나물이 고려 엉겅퀴예요. 아, 그러면은 엉겅퀴예요. 정확한 이름은 엉겅퀴인 거네요. 예.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물로 먹을 때는 이제 곤드레나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정확한 이름은 고려 엉겅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려 엉겅퀴 또 이 곤드레는 한국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저 우리가 참 자랑하고 그러니까 뭐 기내식으로 만들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슬로푸드로서 소개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비빔밥도 아니고 앞에 예. 붙여서. 그리고 이제 엉겅퀴라고 하면은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한국의 그 거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아, 네. 남해에. 네. 거문도에는 유명한 것이 뭐냐면 그 먹갈치, 은갈치라고 하나 갈치. 거문도 갈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거문도 사람들은 갈치가 많이 날 때 꼭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으면 인생을 헛산다고 할 정도로 꼭 먹어야 되는 거. 그것이 뭐냐면 그 한각구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각구. 한각국이요? 한각구. 한각구. 발음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각구. 예, 되게 어렵네요. 근데 이제 한국국 이렇게도 발음이 되는데 네. 한국국이 아니라 한각구라고 하는 그 국이 먹는데 그걸 먹어야지만 1년을 살고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얻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한각구라는 것이 뭐냐면 이 엉겅퀴예요. 엉겅퀴. 엉겅퀴로 만든 국인 건가요? 예, 엉겅퀴 갈치국. 아. 엉겅퀴에다가 갈치, 거문도 갈치를 넣어서 끓인 국.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한각구국이에요. 보통은 다른 예, 재료일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문도 사람들이 아주 즐겨 먹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엉겅퀴 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엉겅퀴라는 것이 우리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봉PD가 그걸 나물로 먹나요? 라고 했는데 네. 왜 엉겅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무섭잖아요. 아, 좀 생긴 건 잘 몰라요. 뭐 이파리 끝에마다 다 가시가 있어요. 아. 굉장히 샤프한 가느다란 그런 가시가. 그래서 막 닿으면 청바지도 뚫고 찌를 따끔따끔할 정도로 굉장히 따가워요. 아. 근데 그거를 나물로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나, 생긴 게 그러면.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시를 없애는 또 방법이 있어요. 아. 이게 가스레인지 이런 데다가 불을 켜고 엉겅퀴 이파리를 불에 이렇게 좀 그 끄슬리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파리 생잎들은 그냥 거의 그대로 있고 맨 끝에 있는 가시들만 차차차삭 하고 타버려요. 금방. 오. 차차삭 소리를 내면서 약간 조그만 불빛을 싹 내면서 가시만 싹 타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를 없애가지고 이제 데쳐서 나물을 먹거나 또 국거리를 이용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는 이제 약으로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렇죠. 한방에서는 이제 지금 약을 얘기하셨는데 한방에서는 대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개. 아, 대개요. 대개. 예. 그래서 꼭 뭐 우리가 뭐 한국에도 대개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개라고 할 때는 거이 쓰죠. 네, 어이. 대개. 여이. 여이자를 써서 이렇게 한문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한방에서는 이뇨제와 또 지혈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또 신경통 치료에 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한방에서는 이거를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가 나물반응이 끝났는데 네. 나물반을 끝나면서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엉겅퀴 좀 군락지 있는데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같이 뭐 가까운 데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엉겅퀴를 끊어다가 집에서 이렇게 중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중탕을 그래서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가스러니 담아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 방에서 이렇게 중탕으로 내려도 좋고 아니면 또 뭐 다른 방법으로 한약재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이번에 이제 나물반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수강생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고 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어떤 주부는 이 엉겅퀴를 가시 있는 것에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거의 이제 분말을 만든 거죠. 네. 분말을 만들 정도로 해가지고 아니면 갈아가지고 그 즙을 쭉 짜내가지고 그걸 이제 쌀가루 하고 반죽을 해서 개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엉겅퀴 개떡이네요. 네, 엉겅퀴 개떡. 쑥개떡처럼 똑같이 엉겅퀴 개떡을 만들었는데. 쑥 대신에. 아주 맛이 아이디어 좋으시네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엉겅퀴의 생즙을 그대로 다 이렇게 몸에 섭취할 수 있게 되니까 좋죠. 사실은 이제 뭐 작년에도 다른 지난 기수의 나물반 수강생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뉴질랜드에 엉겅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엉겅퀴 흔하죠. 그랬더니 이제 엉겅퀴를 밀크 시슬이라고 하거든요. 밀크 시슬. 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엉겅퀴를 끊으면 하얀 즙이 나오니까 시슬인데 그 앞에다 밀크자를 붙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 엉겅퀴 밀크 시슬을 가지고 사실은 건강 보조 식품으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많거든요. 그 지금 오클랜드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영건키로 만든 건강보조식품들을 많이 찾고 네. 또 복용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사실은 이 밀크시슬 엉겅퀴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제품으로 내놓는 것은 없지만 이미 키위들은 네. 이거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은 사실은 실제로는 뭐 먹지는 않지만 이거를 건강보조식품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희한하네요. 예, 우리보다 먼저. 정작 먹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예예. 예.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사실 많아요.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엉겅퀴에 들어 있는 그 성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꼭 눈여겨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실리마린이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실리마린이요. 예,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엉겅퀴 추출물에 70 내지 80%의 실리마린이 들어 있어서 이것이 어디에 효과를 주냐면 간 기능, 간 세포 손상을 막는다든가 네. 어떤 간질환 환자들의 처방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희 남편이 간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런데 엉겅퀴 좀 구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되셨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의학적으로 또 뭐 한의학적으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학적인 그런 또 약학적인 약리학적인 쪽으로는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네. 이미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엉겅퀴에 대한 효능들을 알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엉겅퀴 그 자체를 찾는 거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도 이 엉겅퀴가 가진 그런 효능들 실리마린 성분이 많고 그것이 간 질환이나 간세포 이게 보호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엉겅퀴에 또 아까 영어로 밀크 시슬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글루타치온 농도가 굉장히 이렇게 농도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밀크 시슬이. 그래서 비타민C나 비타민E보다도 굉장히 더 강력한 그런 항산화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질환이라든가 간기능 요소에 좋고 또 엉겅퀴는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준다고 해서 요즘은 이 엉겅퀴를 굉장히 많이 좀 찾고 있습니다. 아, 굉장하네요, 이거. 네. 사실은 뭐 알고 보면은 흔한 것 같은데도 보면은 그 흔하고 보잘것 없었던 그런 풀들을 통해서 우리 건강을 굉장히 잘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뭐 중탕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도 먹을 수 있지만 이제 저는 나물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나물인데 네. 나물로 먹기는 우리 나물반 식구 중에 한 분은 이거를 나물을 드시기 위해서 엉겅퀴를 뜯어다가 가시 있는 부분을 다 일일이 가위로 탁 똑똑 이렇게 잘라냈다는 거예요. 아, 불로 이렇게 안 하고요? 예, 그만큼 정성으로. 불로 하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뭐 나이 드신 분이니까 시간도 많겠다. 그냥 한부터 이렇게 따다가 뭐 가시를 가위로 탁탁탁탁 다 이렇게 잘라냈다고 그러는데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너무 귀한 거라서 한번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뭐 정성을 많이 깃들여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정말 이렇게 가스레인지에다가 네. 전기로 되는 건 안 돼요. 아, 불이 있어야 되는 예, 가스로 해야 돼요. 가스를 켜놓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막 하면은 쯔쯔쯔쯔 하고 타거든요. 김 굽듯이 이렇게. 예. 그러면 바로 이제 옆으로는 내려서 그렇게 모아진 거를 이제 끓는 물에 좀 데쳐가지고 네. 나물을 하신다든가 이 그냥도 뭐 간장에 무쳐도 좋고 된장이나 쌈장에 무쳐도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이 네. 추천하는 건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시나요? 예, 저는 쌈장이나 된장 무치는 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참 괜찮고 또 아니면 이제 된장국 끓여도 좋고. 뭐 맛은 어떤가요? 뭐 맛은 쓰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맛이 또 이 맛을 또 한문으로는 감미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 맛이 표현은 한문으로 감미라고 했지만 달지는 않아요. 달지는 않고 쓴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 정말 그 담백한 그런 맛을 주고 있습니다. 순한 맛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그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뭐 한국 사람들만 유난스럽게 이런 것까지 먹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건강보조식품으로 네, 판매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지만 키만 그런 것이야 유러피안들이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굉장히 고급 요리 중에 샐러드 쪽의 요리 중에 뭐냐면 이 엉겅퀴 샐러드가 굉장히 고급 요리에 속해요. 엉겅퀴 샐러드. 이 유러피안들은 어떻게 엉겅퀴 샐러드를 하냐면은 엉겅퀴 대를 이용해요. 아, 그 줄기. 예, 줄기가. 이게 엉겅퀴가 이제 군락지 가보면 큰 거는 이제 이렇게 제 키만큼도 막 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대가 올라올 때 보면 이렇게 굵게 굉장히 두껍네요. 예, 굉장히 굵게 대가 올라와요. 근데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엉겅퀴 대로 샐러드를 할 때 엉겅퀴 이파리는 다 버리고 대를 껍질을 쫙 벗겨서 네. 그 대를 얇게 어떻게 해서 샐러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은 안 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엉겅퀴 샐러드를 굉장히 고급 요리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줄기하고 잎이랑 이렇게 효능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이 먹는 걸로 생각하면 그 이파리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렇죠? 우리는 뭐 다 이렇게 어떻게든 만들어 예. 만들어내는데. 예, 예. 이제 엉겅퀴는 종류가도 사실 많거든요. 네, 많은데 뭐 어떤 것이든 다 뭐 식탁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엉겅퀴가 아까 뭐 간 그리고 제가 얼핏 보니까는 뭐더라 암? 예. 해도 좋다고 얼핏 본 것 같아서. 네네. 정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번에 어떤 나물이었더라 팔방미 나물 있었는데. 예예예 예, 예, 예. 뭐죠 그게 명아주. 명아주. 네네. 예. 나물들이 보면은. 한 곳에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방면으로. 네, 그렇습니다. 뭐 꼭 어떤 특정적으로 한 곳에만 딱 집중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사실은 이제 몰랐을 때는 뭐에 좋다 이렇게 사람들 입을 통해서만 그렇죠. 듣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성분들을 또 뽑아내고 그것을 실험화해서 어디에 좋다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더 여러 방면으로 좋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지요. 아 그렇군요. 예. 아, 또 이제 다음에 소개받을 나물도 기대가 되네요. 예. 아무튼 뭐 엉겅퀴가 나물로 먹기는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가시 때문에.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저 그런. 좀 걸림돌 되는 것도 좀 잘 극복하고 또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나 오늘 또 좋은 나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예, 오늘의 신앙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뉴질랜드에 이민 온 지 5년을 넘긴 여자 집사입니다. 처음 이민을 오게 된 것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한국의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던 차에 입시 위주의 학교 생활을 피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뉴질랜드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시킬 만큼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아이들과 함께 먼저 오고 1년 반이 지나 남편이 하던 일을 정리하고 뉴질랜드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힘겹게 사업을 꾸려나가던 남편은 뉴질랜드에 와서 조금 여유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팍팍한 경제사회 속에서 많이 지쳤었나 봅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한 지인을 만나 어렵사리 작은 일을 시작하고자 일을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어려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업권을 잘못 산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도 날리고 남편은 영주권 신청 연령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내년이면 큰아이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론을 얻지도 못하고 학비를 마련할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낙심에 있는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질 못할 망정, 무능하다고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무튼 뉴질랜드 생활은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목사님,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민을 한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에 한숨만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인지요. 저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난이 연속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민 온 것이 정말 잘못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되게 이제 힘든 상황에 계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저 얼마 전 신문에서 뉴질랜드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뭐 1위로 이렇게 뽑혔다, 네. 선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주변에서도 가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더라고요. 아. 그 상하로 흔들면은 좋았을 텐데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살짝 웃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와닿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좋은 소식이긴 해도 그렇죠.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소식을 들어도 뭐 오히려 기쁘지가 않고 한숨만 나게 합니다. 아마 이 내담자께서도 이 뉴스를 들었을 텐데 오히려 뭐 이것 때문에 더 좀 가슴에 더 아픈 그런 마음만 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고 뉴질랜드에서 새 삶을 시작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크신 은혜의 도우심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예. 아, 목사님 오늘 이제 보내주신 글을 보니까 예. 마지막에 계속되는 게 이제 고난을 주시는 건 왜 주시는 건지 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고난이라는 환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네,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도 기독교인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왜 나한테 그렇게 고난과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지 네.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고난, 환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왜 나에게? 예?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고난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현실 속에 있을 때 때는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왜 나에게 남들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걸 그걸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고난이나 환난의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표현인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고난의 이유, 고난이 우리에게 왜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내담자께서도 끝에 저희가 무슨 죄가 많아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네. 똑같이 아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아, 그렇죠. 죄를 많아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을 전에 가졌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 건 아니지만 죄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방해 요소 또 심지어 박해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떤 피해를 입거나 네? 이런 것이 있을 때 불평등 속에서 내가 소외되고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특히 저는 언젠가 한번 중동에서 있는 선교사님 편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쿠웨이트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편지에 그 쿠웨이트에 있는 한 자매를 진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네. 가정에서 완전히 이 딸을 이제 죄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십자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어떤 부주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고난인데 이것을 자꾸 하나님 핑계대고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하고 아니면 뭐 국가의 통치자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구 기업이 어떤 언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나 혹은 누군가가 잘못해서 고난이나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고난이나 환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애매한 고난, 애매당하는 그런 고난. 네. 사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가 고난이나 환란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한 명도 내가, 없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잘못을 해서 혹은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말 애매당하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고난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네. 목사님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누구에게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마치 고난이 피해가는 것처럼 좋다, 예. 편안하다, 뭐 이런 예. 말들. 그렇죠. 사실 저도 목사이지만 한국에서나 어디서 이렇게 전도지를 어느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뒤에 뭐 전도지 보면 예수 믿으면 하면서 뭐 쭉쭉쭉쭉 나오잖아. 네. 거기에 보면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예수 믿으면 고난도 다 우리에서 피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네? 그 오늘 이게 내담자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 단계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를 보내게 해달라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못 가게 하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 왕의 그 마음을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열 번째 재앙이 뭐냐면 즉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그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다 이렇게 피하게 돼요. 네. 유월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역사를 자꾸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 속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기를 자꾸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자꾸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사실 우리도 다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해 준 것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 건너뛰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다 이미 이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생활한 거거든요. 이미 그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다 받았어요. 네. 그것이 이제 그 당시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시대에 보편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을 또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크고 작은 이런 고난이나 환란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렇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가운데서 고난이나 환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난이 우리에게 완전히 없게끔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혹시 닥치더라도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네. 또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피해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고난은 일단 주시면 이기지 못할 고난을 주시진 않는다. 네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라라고 예.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내면 네가 더 성장하는 예.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라고 예.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봉 PD님의 어머니께서 성경적인 아주 좋은 고난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도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예. 내담자께서 이제 어려움이 계속되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계속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만 계속 있으니까는 이제 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뭐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건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또 이제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까지 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어려움이 계속 되고 그러니까 저 심리적으로 불안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뭐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뭐 내담자 표현처럼 하나님은 이민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민을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민 오고 안 오고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거기서 이렇게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 옳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우리 제 주변에도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골프를 치시는 분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골프를 이제 탁 쳤는데 네. 공이 이제 잘 안 맞았어요. 네. 공을 잘 안 맞았어. 뭐 훅이 났다. 뭐 슬라이스가 났다. 막 옆으로 뭐 빠지고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공을 잘못 쳤을 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무려 2만 가지나 된다 그러더라. 2만 가지. 2만 가지요? 예. 네. 아니 그냥 잘못 쳤으니까 잘못 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잘못 쳐졌는지 그 이유를 뭐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 사람들 얘기를 모아 보면은 무려 2만 가지가 된다. 그런 와.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제 그만큼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고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이민을 원치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민을 와서 그런 것이가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럼 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원인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게 돌리지 마시고 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뭐 이렇게 자꾸 원인을 그쪽으로 두지 마시고 또한 다른 사람 또 주변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탓하지 마시고 뭐 이민법이 바뀌어서 그래 뭐 이런 것에도 또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에? 네 그런 말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에? 그러나 원인을 사실은 나에게서 찾으려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고난이나 환란의 이유를 말씀드릴 때 마지막으로 고난에 찾아오는 이유를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일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인간의 부주의 때문일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고난은 인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정보를 잘못 전달받아서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네. 뭐 나중에 한탄을 해도 소용이 없고 또 어떤 경우는 주변에서 자꾸 좋은 어드바이스를 주고 어떤 좋은 것을 지시를 해줬는데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잃어버리고 실제 그냥 생활 속에서 빨리 그것을 적정한 때에 시행을 하지 못해요. 기회를 놓쳐버리고 방법을 또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네.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분은 제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저기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민 서류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 서류를 뭐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뭐 맨 밑에다가 뭐 넣어놨다든가 아니면 서류 받은 사람이 깜빡해서 서류를 받은 것을 잊어먹고 있었다든가 이런 일도 왕왕 솔직히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게을러서 일을 그르칠 때도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담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중학생인 자녀를 뉴질랜드로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네. 한국에서 중학생이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이었는지 2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만 해도 벌써 칼리지 연령이거든요. 한 해만 지나면 그렇죠. 뉴질랜드에 오면은 예. 그러면 사실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데리고 왔을지라도 부모는요 여유를 사실 누릴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담자께서 한국에서 어렵게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려고 많이 애를 쓰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뉴질랜드에 와가지고 조금 좀 여유를 찾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유를 지금은 내가 여유를 찾을 그런 여건이면 안 되는구나. 뉴질랜드 상황을 조금 더 이해를 했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어차피 오셨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뉴질랜드의 그 이민법하고 영주권을 얻고 나서 아이들의 어떤 정부로부터 뭐 론을 어떻게 받고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봤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뉴질랜드가 옛날 같지가 않고 영주권을 받았다고 그래서 바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구 영주권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 대학에 들어갈 때에 뭐 론을 얻고 얼라운스를 받아서 부모의 그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고 사실 그러려고 하면 중학교 몇 학년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네. 1학년이라고 했어도 부모는 사실은 여기서 여유를 가질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환경적으로. 그렇죠. 유양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처음에 왔을 때부터 거기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알아봐서 예, 조금 여기서 조금 그동안 한국에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조금 여유를 좀 갖자라고 이렇게 했나 봅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셨겠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해요. 한국에서 바쁘게 빠듯하게 생활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한국에서 너무 지나친 경쟁 속에서 쉼도 없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따가 이제 뉴질랜드 오니까 쉼이 필요했겠지만 좀 숨 고를 시간을 나중에 하시고 아이들 여권을 위해서 좀 영주권이나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지난 얘기지만 예. 그 목사님 그 보내주신 사연에 보면 이제 네. 죄와 고난에 대해서 이제 약간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랬어요. 이게 고난과 죄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좀 알려주시지. 그렇죠. 오늘 내담자가 뭐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난이 연속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과 죄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난이나 환란의 이유를 말할 때 죄 문제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예,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욥 자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지한데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어디 있냐? 에? 너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고난은 죄의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오히려 친구는 회개할 것을 찾으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과 죄를 얘기할 때는 흔히 사람들도 사자성어에 보면은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인과응보. 그렇죠. 그래서 죄 문제와 고난은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세를 그 비방하던 미리암이 네.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네. 그런 경우. 또 아하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또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는 죄와 또 그와의 따른 어떤 고난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친구도 욥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여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었나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은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고난이 모든 환란을 다 이런 인과응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더 즐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 고난이라는 것이 꼭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네. 이분도 자꾸 이렇게 고난이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죄 때문인가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삶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보면 나의 게으름도 사실 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열심을 하지 못한 것이 혹시 있었나 내가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이걸 보내주신 분께서는 그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게 좋을지 지금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좀 더 이렇게 예.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네. 사실 제 주변에도 이분보다 사실 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 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정말 참 안타깝죠.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네. 같이 뭐 울어주는 것이 제일 큰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해 주기도 하는데 오늘 이 내담자께서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난이 연속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정말 죄가 많다고 하시는 것인지 뭐 죄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오늘 상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고난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인지 또 분명치가 사실 않아요. 물론 죄에서 자유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죄가 많다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시니까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이미 예.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게을러서 자꾸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부부간에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게.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부가 나눠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으려면 더욱더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자다라는 자기 신분,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회복해야지만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것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내담자께서는 여러 고난이 반복되다 보니까 믿음과 또 자신감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이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도와 말씀 생활을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해요. 맨 또 그 소리, 이건 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보다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지인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분을 찾아서 대화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정말 바르게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주변에 보면 그러지 못하고 수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아,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 보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시간만 많이 되고 뭐. 그러니까 이 일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을 앞에 딱 만나서 그분의 그 저기를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 자신을 돌아오면서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나, 시간이나 열정이나 물질 등을 허비하지는 않았나, 부지런했는가 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이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예. 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었대요. 예.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의 이런 고난을 좀 이겨내고 뭐 또 피해가고 싶어서 그렇게 또 믿음 생활하는 분도 계실 거고 하는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면? 물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답이 이미 말씀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믿는 자라고 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것들이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니다. 네, 그게 오히려,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이나 환란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고난이라는 것이 오지 말았으면 고난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보다 네.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올 것이 왔구나.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연속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사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본문이 아마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욱 갖게 하시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부모 특히 그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병고침 받는 데 필요한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보지 말고 믿음 자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능동적인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말씀과 비슷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그렇죠. 네. 결국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 참 잘 답을 줬는데 뭐냐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네? 결국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생활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지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모든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은 성경을 조금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내담자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민 오신 온 것이 잘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죠? 네. 한 봉비디 한번 생각 대답을 해보세요. 이분이 이민 온 것이 잘못입니까? 이민은 잘못은 아니죠. 네, 그렇죠. 전혀 잘못 아닙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 오신 것 잘못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꾸 계속되니까 우리가 이민 온 것이 정말 잘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일에 묻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후일에 묻거든 이런 표현이 있고 후일에 웃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죠? 정말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지만 후일에 자녀들이 묻거든 정말 기쁘게 대답해 주시는 그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 지금은 고난이지만 후일에 반드시 웃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고난 중에서 승리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참 멋지고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사실 베드로 전후서를 제가 이분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베드로 전후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좀 이렇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시면서 힘내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예. 말씀처럼 예. 말씀 속에서 또 이제 길을 찾고 예. 나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제 정말 만나요. 이렇게 신앙 상담 남경규 목사님과 함께했는데 이제 보내주신 사연도 있지만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아니면 그런 같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네, 그런 분들도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한번 다시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